제13차 인민체육대회 폐막식이 10월 31일 평양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.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, 관계부문, 체육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,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폐막식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1등을 한 사이오 체육단과 평양시 단체의 순회 우승기가 종목별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.